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늘 읽을 책은 뭐죠? 누가 새 왕이 되지? 누가 새들의 왕이 될까? 네, 잘 읽었어. 자, 오늘은 특별히 엄마가 읽어준다고 합니다. 자, 잘 읽으세요. 누가 새들의 왕이 될까?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나이 많은 새들이 모여 앉아 회의를 했어요. 새들의 왕을 뽑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누구를 왕으로 뽑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고민 끝에 심부름 새들을 보내 세상의 모든 새들을 불러모으게 했어요. 큰 새들에게, 작은 새들에게, 북쪽의 새들, 남쪽의 새들에게, 높이 나는 새들, 낮게 나는 새들, 밤새들과 낮새들에게, 그리고 동물의 몸에서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에게, 세상 구석구석에 사는 모든 새들에게 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세상의 모든 새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나이 많은 새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새가 말했어요. 무슨 새야? 앵무새지. 새들의 왕을 뽑기로 했단다. 모두 의논해보자. 누구를 왕으로 뽑을 것인가? 모두들 곰곰이 생각하느라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새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새가 왕이 되어야 해요. 아니, 가장 작은 새요. 가장 빨리 나는 새를 왕으로 뽑아요. 아니, 가장 빨리 달려야 돼. 가장 길어야 목이야, 다리야, 꼬리야. 가장 커야 부리야, 알이야, 발이야. 깃털이 가장 아름다운 새를 왕으로 뽑자고. 아니, 가장 노래를 잘하는 새여야 해. 둥지가 가장 멋진 새는 어때요? 가족이 가장 많은 새는? 점이 가장 많아야 해. 나뭇가지처럼 생긴 새는 어떨까요? 나야! 나야! 나야! 나! 어떻게 왕을 뽑을 것인가? 새들만큼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새들은 서로 자기 생각대로 하자며 다투기까지 했어요. 한참 뒤에야 새들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가장 높이 나는 새를 왕으로 뽑자는 것이었어요. 새들이 서로 다투는 통에 시합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드디어 모든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파드닥 파드닥. 순식간에 솟아오른 새들은 우르르 앞다투어 날아갔어요. 하늘에 커다란 날개 지붕을 만들며 갈매기들의 게으른 날개짓과 바다 십자새들의 가냘픈 날갯짓, 바다 쇠오리들의 바쁜 날갯짓과 몰래 톡톡 쏘아대는 벌새들. 수많은 새들이 더 높이, 더 높이 하늘에 원을 그리며 무리를 지어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뭉게구름을 뚫고 수많은 새들 위로 홀로 꿋꿋하게 솟아올랐어요. 저 독수리가 왕이 될 거야! 이 말은 무리들 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지요. 하지만 독수리는 이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독수리의 등에 숨어있던 굴뚝새가 살며시 뛰어내렸어요. 굴뚝새는 작은 날개로 힘차게 날개짓하며 찬 공기 속으로 솟아올랐지요. 독수리보다 높이,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이제 시합은 끝이 났어요. 모든 새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독수리와 굴뚝새도. 굴뚝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독수리를 피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친 둥지 속에 숨어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굴뚝새는 새들이 왕이 되었어요. 나이 많은 새들은 굴뚝새를 왕으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았지요. 가장 높이 나는 새를 왕으로 뽑기로 했고 영리한 굴뚝새가 1등을 했으니까요. 끝입니다. 또 있어. 재밌었어? 응.